곳곳에 박힌 네 흔적도 는 파편을 삭혀도 눈에 밟혀 아침이나 밝혀둔 실은 안 바뀌어 상실감 안에 갇혀 온전 하나 못 밝혀 네 부재부 결핍 무기력 지니는 갈피 고달파진 갈증 내 목을 휘감듯 숨조차 뻗은 내 박동은 못해도 반쯤 죽어있는 내 사통 숨을 막아내 홀로 남아 어둠을 삼킨 방 안에